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에요. 분자 구조라든지 아주 작은 입자들의 운동에 대해서 배울 때 사실 깔끔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저렇게 작은 입자들이 저 물체들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어느 날 문득 그 입자들이 마음이 변해서 산산이 흩어져 버리면 어쩌지? 세상이 스르르 먼지처럼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닐까?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물체와 물질들은요, 그렇게 작은 입자들의 움직임을 품고서 시치미를 뚝 떼고 오늘까지 무사히 잘 있습니다. 진동하고 회전하고 속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데 우리 눈에는 그저 고요하게만 보입니다. 고요하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씩은 의심해보게 돼요. 저 고요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움직이고 있을까? 저 고요한 풍경 속에서는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FM 영화 음악 오늘 첫 곡 애니메이션 강아지똥 중에서 들어봤어요. 이루마 음악을 작곡한 이루마가 노래도 불렀어요. 그리고 그 귀여운 음성은 전경준 어린이의 음성이었는데 함께 들려준 드림으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강아지똥도 겉으로 보아와서 정말 별것 아닌 전혀 무언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그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학교 다닐 때 화학이나 물리학적인 여러 가지 법칙은 교실 안에서만 쓸모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살면 살수록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떠한 법칙은 그 학문의 테두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수많은 물건, 수많은 물체, 수많은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모습과 그 안에 보이는 모습이 조금씩은 또 다르죠. 여하튼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은 어떻게 변하니라고 말을 했지만 사랑도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FM 영화 음악 오늘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사연들이 올라와 있네요. 경북 영양군의 박은식 씨. 나에게는 두 살 터울의 형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울 형은 모방 심리가 특히나 강했습니다. TV에서 영화나 외화만 봤다 하면 그거 한 따라 해보겠다고 온 집안을 들쑤셔 놓았죠. 근데 그 피해는 저에게도 온 것입니다. 지금 내 몸에 남은 무수한 흉터의 90%는 다 형이 만든 겁니다. 이소룡의 용쟁호투를 보고 나서는 개의 목줄로 쓰던 체인을 잘라다가 어설프게 만든 쌍절곤의 위력시험을 해본답시고 이 여리대 여린 동생의 머리통을 가격해버린 일이고요. 항일 투쟁하는 독립군 나오는 영화를 보고서는 웬일인지 자기가 일본 용사를 하고 저보고는 독립군을 하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저 악질 일본 용사를 혼내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를 뒷산으로 끌고 가 나무에 묶는 것입니다. 원래 독립군은 처음에는 고문당하다가 나중에서야 이긴다나요? 암튼 전 나무에 묶였고 형은 절 고문하려는 장면을 연출을 했지요. 아이고, 그런데 고문기구를 챙겨오겠다고 잠시만 있으라면서 절 묶어둔 채 집으로 가버린 형. 이 인간이 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배달의 기수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그날도 어김없이 형이랑 전쟁 놀이를 했는데 갑자기 뭔가 머리에 큰 충격을 받고 저는 기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인간이 수류탄이랍시고 연탄재를 저에게 던져버린 거죠. 야, 참 힘들게 사셨네요. 박은식 씨. 여하튼간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온갖 고통과 그 순환의 역사를 이미 어린 시절에 형과 함께 겪었으니 뭐 이 험난한 세상 사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박은식 씨가 왼수 같은 형의 생일이라고 남자끼리 열정어서 축하 전화하기도 뭐하고 그냥 선물이나 사놓은 거 전해주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무지하게 좋아하시는군요. 참 보기 좋네요. 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친구 공주 생일을 축하해 주신 서울 관악구 신림구동의 박찬성 씨, 철없는 머슴이 경연공주님께 생일 축하 사연 올린다고 했어요. 자, 이런 축하 사연 뒤에 CM이 곧바로 나오면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래도 이렇게 부릉부릉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좀 힘차게 돌진하시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냥 이어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네요. 제가 CM 듣고요 FM 영화음악 계속됩니다.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틈이 없어야 합니다. 샤! 엔진의 수명까지 영향을 미치는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쉘로 관리하십시오. 샤! 셀틈 없는 디젤 엔진 오일 샤! place within this union. The word is a lie, and the better me catch on which side. I will try to find my way to higher ground. Oh, there's a million stories and a million ways to get there from here. Baby, I'm gonna put your skin on mine, be inside you all my life. And if you let your heart open up your mind, there's a whole new world on the other side. I'm gonna be your satellite now, hang over your world at night. And I can hear you sleep beneath the candlelight. I can see your dreams like they were mine. The balance between love and pride, and I'll abandon all my pride and bring you love. Oh, there's a million reasons and a million ways to get to your heart. Baby, I'm gonna make you step outside the corners of your world and find that if you let your heart open up your mind, there's a whole new world on the other side. I'm gonna be your satellite now, hang over your world at night. And I can hear you sleep beneath the candlelight. I can see your dreams like they were mine.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더티 댄싱 하바나 나이트 중에서 음악 한 곡 들려드렸는데요. 유미경 씨 잘 들으셨어요? 산타나의 Satellite였어요. 자, 예고편이 영화 관련 사이트에 뜨더라고요. 이 영화 예고편 더티 댄싱에서 멋진 춤을 보여주던 패트릭 스웨이즈가 보이던데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인지 옛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여하튼 자, 유미경 씨가 신청하신 곡 바로 그 더티 댄싱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드리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이 바로 BMG 뮤직에서 제공하는 더티 댄싱 하바나 나이트 사운드트랙인데요. 오늘 바로 이렇게 예고편이 재밌었는지 아니면 본편이 정말 예고편보다 더 재밌었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는 날입니다.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잠시 후 헤어집니다.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7편보다 재미있을까?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을 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미리 보는 시간입니다. 필름2.0의 편집장 이지은 기자와 함께 새로 나온 영화들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 시간이죠. 이지은 편집장님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청취자분들과 미리 이 영화를 봤어요. 한번 시사회장의 분위기를 들어보시고 말씀 나눌까요? 네. 싶다는 충동을 느꼈고요.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좀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는데 스토리 전개도 좋고 그래서 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다른 영화보다 그 캐릭터가요. 조연 그런 사람들도 하나하나 잘 뽑아낸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글쎄요. 여자가 춤에 빠지는 부분이 너무 좀 약간 개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좀 과장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해요. 소재는 참 좋은데 또 카바레 위주 옛날에 고정관념 그런 위주가 많이 있더라고요. 배우들이 춤 연습하느라고 힘들었을 것 같았고요. 뒤에 마지막 배경 너무 이뻤어요. 예술에 대한 열정을 역설적으로 재밌게 표현한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영화 얘기인가요? 예, 전설이 된 바람이라고 하는 바람의 전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성빈 씨 예. 주연하고 예. 한국에서는 뭐 굉장히 드문 장르죠. 댄스. 영화. 요즘 이제 댄스 스포츠라는 표현을 쓴 건데 네. 이제 과거에는 사교 댄스라고 했던 춤을 소재로 한 그런 작품입니다. 네, 춤을 소재로 한 작품은 뭐니 뭐니 해도 그 춤을 멋들어지게 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가요? 네, 이 작품은 뭐 그렇죠. 이제 그 춤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그 두 가지 요소는 충족을 시켜줘야죠. 그 춤이라고 하는 볼거리가 일단 네.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떠한 댄스 영화도 춤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죠. 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실현하고 싶은 인간의 꿈 같은 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데 이 영화 역시 두 가지 어떤 그 방향을 쫓고 있습니다. 네. 주인공은 풍식이라는 친구예요. 이성재 씨가 연기하는데 이름도 풍식이에요. 예, 풍식. 바람풍이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별 볼 일이 없어요. 네. 친구는 그 처남이 운영하는 이제 그 무슨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네.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정말 아무런 미래도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포장마차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만수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김수로 씨가 연기하죠. 이 친구가 몇 번 풍식이랑 같이 놀더니 자기 좀 도와달래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명함을 주는데 이제 제비죠. 그래서 그 아줌마들을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날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그 춤을 배우게 됩니다. 네. 그 장면이 옥상에서 그 만수가 스텝을 가르쳐주고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첫 발을 떼는 순간 이제 뭔가가 스쳐 지나가죠. 이 남자의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왜 춤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을까 하는 어떤 찌릿찌릿한 감정과 함께 한순간에 춤에 빠져든 거죠. 네. 그리고 만수의 어떤 손길을 뿌리치고 제비가 되기를 거부하고 네. 전국 방방곡곡의 춤 선생들을 찾아다니며 춤을 배우는 거죠. 5년 동안 춤을 배우고 마침내 귀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캐바레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 친구가 캐바레로 나간 이유는 제비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춤을 출 곳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장소 불문 캐바레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러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틀은 그런데 우연찮게도 이 친구가 어떤 아줌마들에게 춤을 상대해 줄 때마다 이제 아줌마들이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제비가 돼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네, 예. 세상이 그렇게 몰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이제 그 형사들이 이 친구를 쫓아요. 급기야 이제 경찰서장의 그 부인까지 그런 지경에 이르면서 그 경찰들이 쫓게 되는데 그 어떤 탐문 수사를 하는 와중에 박솔미 씨가 연기하는 이제 그 여형사가 그 이 친구한테 접근을 하죠. 그러면서 둘이 친해지고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 식으로 이 영화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어떤가요? 일단 그 배우들이 몸을 통해서 근사하게 어떤 주제를 전달을 하는 능력이 있는지, 배우들 간의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감독의 연출 솜씨는 어떤지, 이 춤을 그리고 그 뒷이야기를 담아내는 카메라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나라에 이 춤 영화가 제대로 된 게 지금까지 사실 없었잖아요. 네, 없었죠. 예. 아, 자, 이 영화는 그 장단점 모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 영화는 박정우 감독이라고 하는 데뷔 네. 감독인데, 이 친구의 이름은, 익히 들어오신 바가 많이 있었죠. 이 친구는 그, 오늘날 뭐 코미디 영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김상진 감독의 파트너 작가였죠. 네. 뭐, 주유소 습격 사건 같은 작품, 또 뭐, 선물 같은 작품도 썼어요. 네. 이 친구 굉장히 따뜻한 웃음 전해주려고 노력하던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네. 그 웃음이 굉장히 소박하고 또 소탈한 면을 보여줬었는데, 한때 그, 나름대로 준비하던 그 시나리오 시리즈가 있었어요. 데뷔하려고 했던. 그거 잠시 접고, 이 작품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이 박정우 감독이 만들어낸 이야기에는 그 뭐랄까요, 좀 과장되지 않은 따뜻함이 배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배우들 간의 연기 호흡에도 고스란히 묻어나죠. 이성재 씨나 김수로 씨나 박소미 씨의 연기가 저는 세 배우가 굉장히 다른 어떤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뭉치는 듯이 좀 뭉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 좀 자연스러운 어떤 따뜻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이 영화가 이제 실은 춤을 통해서 뭐랄까 이 친구가 풍식이 무슨 제비의 제왕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춤의 경지에 다다르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춤을 추는 순간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었던 것뿐입니다. 이 작품은 따라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고르라면,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황홀하고 네. 가장 행복한 어떤 한 순간, 그것이 당신에게도 있습니까? 네. 라고 물어보는 듯한 네. 어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풍식이 춤을 추는 몇 번의 장면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조금 아릿하게 저려오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영화가 상당히 어떤 성공적인 어떤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작품이 춤을 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뭐랄까요, 조금 다양한 면모라고나 할까, 또는 복합적인 면모라거나 할까,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 사실 댄스 스포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네. 또 그 각각의 어떤 그 춤사위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춤마다의 어떤 네. 미학도 있고요. 의미도 있고, 또 열정과 에너지, 감정 같은 것들이 춤에 다 담겨 있는 것이고, 모른지기 춤 영화라면 바로 그런 춤의 동작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드라마를 풀어나가는 그럼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 작품은 그 예컨대 그 자이브라는 춤을 이제 위주로 전개는 되는데, 반복해서 등장하는 춤 장면들이 사실은 구분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고, 그 춤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늘 카메라는 멀리서 네. 무대를 비춰줄 뿐이고, 거기서 환희에 젖어드는 어떤 이성재 씨의 표정 같은 것들만을 담아낼 뿐이지, 춤 자체에는 정작 그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때문에 춤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춤에서 오는 어떤 감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요. 그 춤 영화라고 했을 때는 느껴지는 어떤 그 어떤 공감이나 감성적인 동화 같은 것들이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춤을 어떤 하나의 매개로 삼고 있는 인간의 꿈을 들여다볼 때 느낄 수 있는 공감이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모두 떠나서 굉장히 육화된 춤, 그냥 물질적인 물리적인 현상 그 자체로서의 춤의 동작에서 오는 데에서도 저는 어마어마한 감동이 오실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 영화는 그 두 번째 감동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아쉬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배우들이 춤 연습을 꽤 했을 텐데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아쉬운 부분도 있고 네. 뭐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의 전설을 통해서는 어떤 춤을 통한 감동, 그 몸동작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환희보다는 그저 이야기가 전해주는 그냥 네, 그런 이야기들 그 순간들, 예, 예 드라마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한 마디를 더 덧붙이자면 네. 그 드라마상에서도 약간의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 작품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성과 속이라는 개념을 쓴다면 네. 성화된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의 구조와 그렇죠. 속화된 리얼리티 사이에서 중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목 자체가 바람의 전설입니다. 네. 풍식이라는 자의 인생을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전설, 민담 이런 그 설화적인 구조를 따라서 네.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지금은 폐인이 되어 있는 춤의 고수들을 찾아서 5년 동안 여행을 떠납니다. 그 선생에게서 얼마간을 배웠을 때마다 선생은 우연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 또 다른 선생, 또 다른 선생. 그리고 5년 만에 정말 양말이 다 헤어진 채로 거린이 되어서 귀향을 합니다. 이런 구조는 우리가 신화 속의 주인공 그렇죠? 같아요. 신화적인 예. 어떤 틀이고 흔히 무협 영화에서 무림 고수들의 네. 성장기를 바라보는 네. 듯한 그런 어떤 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화적인 이야기들은 어쨌든 현실로부터는 관객들을 동떨어뜨려 놓고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코드들, 전형적인 아이콘들에서 오는 그런 어떤 맛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분명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이랑 틀리죠. 그런데 이것과는 또 한 측면에서 이 영화는 끊임없이 캬바레에 집중합니다. 네. 영화는 풍식이 나는 제비가 아니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사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가 왜 제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것은 그 막판에 이제 그 풍식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사건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캬바레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속화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그런 풍식의 현실적인 이야기들과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군요. 그렇죠. 사실은 그 속화된 이야기들 속에 어떤 버둥거림 속에서 어느 순간 성화된 초반부 이야기들로 끌어올려지는 한순간의 기재가 있었어야만 이 영화는 어떤 감동을 폭발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만 아쉽게도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작품입니다. 음악은 어떤가요? 음악은 춘영화답게 아주 경쾌하고 발랄한 그리고 자이브가 많이 나온 자이브가 가장 네. 경쾌한 라틴 댄스인데 굉장히 발랄하고 즐거운 음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여기 사운드트랙을 보니까 버스터 포인덱스터가 부르는 Hit the Road Jack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한번 이 곡을 들어보죠. 그러시죠. Hit the road. 네, 바람의 전선에서 주인공 풍식, 이성재가 춤의 맛을 처음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흘러나왔던 곡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 제목도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뭔가를 시작할 때 Hit the Road Jack, Buster Point Dexter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오늘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람의 전설 한국 영화 이번 주에 개봉하고 또 어떤 영화들이 예, 한 작품 더 소개해드리면 네. 판타스틱 플래닛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네. 영문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프랑스 애니메이션 영화고요. 예. 원제는 미개의 행성이라는 뜻의 불어 제목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73년도 작품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거의 21년 만에 한국에 도착한 그러게 그런 말이에요? 작품인데요. 그래도 새롭고 독특하다면서요? 그렇죠. 이 작품은 르네 랄루라고 하는 네. 사실 이 친구라기보다는 지난 3월 14일 날 사망한 작가입니다. 유리 노스타인 하면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 작가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 몇몇의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작가들과 정말 같은 우리가 반영해 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작품은 세 작품밖에 안 돼. 이 판타스틱 플래닛하고 시간의 지배자하고 그다음에 강다하 이 세 작품밖에는 없는 거의 작품을 한 7, 8년 만에 한 번씩 만드는. 왜냐면 이 판타스틱 플래닛이라고 하는 작품도 페이퍼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렇죠. 일종의 드로잉 애니메이션이라 해서 그 종류의 일일이 그리는 거라면서요. 그쵸. 셀에다가 이렇게 원화가 있고 예. 뭐 동화가 그게 아니고 네. 모든 그림을 다 직접 다 네. 그려가지고 다 한 장 한 장 그리다 보니까 보통 영화라는 게 이제 초당 그 24프레임이니까 초당 24장이 넘어가는 게 영화인데 네. 애니메이션 조금 적어서 16장 정도나 12장 정도가 넘어갈 때도 있는데 그것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그렇죠. 초당 뭐, 저는 도대체 애니메이션 작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존경스러워요. 저는 네. 같이 살면 되게 피곤할 것 같은 생각도 좀 있어요. 그 아무튼 그런 어떤 작가입니다. 스토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어떤 행성이 있습니다. 이감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는 행성이고요. 거기에 이제 두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한 종족은 거인 종족이 하나 살고 있고 또 하나는 그들에 비하면 개미만한 크기에 불과한 인간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영화는 이 두 종족들 사이에서 이 거인 종족의 한 어떤 주인공이 네. 인간 종족의 또 다른 조그만 어린 소녀를 마치 애완동물을 키우듯이 이제 사육을 하다가 이 인간 종족의 그 소녀가 거인 종족들이 어떤 문명을 습득해가는 과정을 알게 돼요. 네. 일단 이 행성은 그 거인 종족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행성이고 이들은 예. 굉장히 문명화되어 있고요. 인간 종족들은 굉장히 원시인처럼 살고 있죠. 그리고 늘 어떤 사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네. 우리가 이제 혹성 탈출 보면은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어떤 방법이었냐면 이제 헤드폰을 통해서 이 거인 종족이 지식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친구가 알게 돼요. 알게 네. 되고 그 어느 날 헤드폰을 훔쳐서 자기 종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종족 사람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문명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헤드폰이 도난당하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인족에서 어떤 몰살을 위해서 이제 군대가 출정을 한 그런 어떤 싸움들이 또 이제 펼쳐지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네. 일단 이 영화 갖고 있는 스토리 자체는 73년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전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 어떤 지배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권력자와 또 약한 약자들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는 네.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그 체코 작가의 원작 소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만들어진 시점이 73년이고요. 이 작품이 제작된 과정이 한 4, 5년쯤 걸린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 네. 그렇다면 이 작품이 시작됐던 시점은 68년 무렵입니다. 아하. 체코와 68년이면 프라하의 봄. 프라하의 봄이죠. 예. 예. 그 프라하의 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프라하의 봄 때 그 체코 민중들을 억압했던 러시아 권력층에 대한 어떤 화살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의 어떤 문명, 인간, 전쟁,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예, 그렇게 73년도 그리고 68년에 시작을 해서 73년도에 이렇게 발표된 작품이라면 일단 그 메시지 자체는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좀 낡았다라는 그렇죠. 느낌은 들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그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새로운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서 르네랄로의 작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감동을 그리고 정말로 이 작품을 보시라고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바로 그 그림체의 환상성에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르네랄로의 그림체는 그렇게 따뜻하거나 아름다운 채는 아니죠. 그리고 굉장히 낯설고 심지어 그게 좀 괴기스러운 면까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처음에 애니메이션을 시작한 어떤 계기가 이 친구가 제가 알고 중학교를 졸업을 했나 중퇴했나 그런 다음에 그 유럽을 방랑을 했어요. 여행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환자들과 또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벌이는 그런 어떤 무의식의 세계에서의 그 치료들 이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네.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애니메이션 단편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무의식의 흐름들을 쫓아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들을 이 자신의 작품 속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 그림체가 약간 초현실주의 그렇죠. 화가의 그림 같겠군요. 그래서 르네랄루 영화의 어떤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초현실주의와 또는 어떤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들, 어떤 모호한 추상성들, 굉장히 그 미학적인 그러나 굉장히 그 우리가 추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좀 낯선 감정들 이런 것들이 아주 한 대 뒤섞여 있는 그런 어떤 맛을 르네랄루의 작품에서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조금은 상투화된 이야기 구조들을 스스로 극복하는 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 네. 특히 지금에 와서 보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구조는 혹성 탈출 같은 작품이나 대다수의 SF 영화들이 외계 저 먼 곳의 행성을 통해서 다시 지구를 비출 그렇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네. 그런 어떤 전형성을 극복하는 데에 이 어떤 초현실주의 화법은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음흠. 이런 그림체를 네.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이야기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흔한 권력과 피권력의 문제가 아니구나. 오히려 그 이면으로 들어가서 인간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인간이 함께 어우러서 살아가고 또 인간이 굉장히 그 뭐랄까 공격당해 오는 것들 피해 입는 것들을 극복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꾸려서 나가 살고 있는 것은 그 지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들과 또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의 기제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소녀의 이름은 테르 종족의 이름이 테르가 되는데 네. 그 테르라고 하는 것이 지구를 뜻하는 이제 말이잖아요 불어에서 그만큼 이 그 영화 자체가 네. 어떤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유기체 거기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무의식 속으로 자망에 들어가고 싶은 작가의 욕구가 한껏 담겨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야기가 전해주는 상징성만 가지고는 단순한 사회의 겉모습 혹은 국가 간의 어떤 권력 이야기 같지만 그것을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추상적인 표현 기법을 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네. 인간 내면에까지 이야기가 뻗쳐나가는 그래서 30여 년이 지난 지금 개봉에도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이라고 그렇죠.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무의식의 바탕에는 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상상력이 바탕되어 있습니다. 르네랄루는 그 자신의 모든 작업의 그 시간 동안 롤랑 포토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그 유명한 만화가이자 또 화가이고 애니메이터이고 또 작가이기도 한 동반자와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네. 둘이 만들어낸 상상력은 참 대단합니다. 이 판타스틱 플레이스에 사는 여러 그 생명체들이 있는데요. 네. 참 괴기스러우면서도 굉장히 그 기발하다는 생각을 하게 해요. 뭐 인간들을 핥아먹는 개미핥기의 어떤 형상이라든가 계속해서 수정이 열리는 나무 막 이런 너무너무나 그 발칙하고도 기발한 상상력들이 네. 이 사람이 쫓고자 하는 무의식의 지평들을 굉장히 화려하게 수놓고 있죠. 예. 자, 이 판타스틱 플래닛에도 음악이 물론 있겠죠? 예, 여기 음악 굉장히 좋습니다. 그 어떤 재즈풍으로 편곡된 예. 여러 가지 음악들이 존재하는데요. 예. 그 정말 르네랄루의 어떤 화풍과 상당히 어울리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참 명작은 몇십 년이 지나서 다시 봐도 그것이 주는 감동이 따로 있나 봐요. 자, 판타스틱 플래닝 중에서 음악을 한 곡을 듣고, 자, 이번 주에 개봉하는 다른 영화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죠.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마켈라시 드티와 그리고 미하 에땡. 이번 주에 개봉하는 애니메이션 판타스틱 플래닛 중에서 마켈라시 드띠와 그리고 미하 에땡 두 곡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2.0의 이지은 편집장과 함께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어떤 영화가 또 개봉하죠? 예, 간략하게 한 작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케빈 스미스라고 하는 그 뭐 도그마 같은 작품들. 네, 클라우스도 있고요, 예, 몰렛츠도 있고. 저기 골수 팬들이 많은 그런 감독이죠. 악동이죠. 예, 그 미국 그 하위 문화, 하위 대중 문화들 여러 가지 그 장르들을 퓨전화 시켜서 그 이야기 자체도 발랄하고 또 그 불규칙적이고 또 대사나 캐릭터들이나 정말 그 재미있는 그런 감독인데 조금 다른 영화 만들었습니다. 저지거리라는 작품인데 네. 벤 애플렉이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뉴욕에서 잘 나가는 광고 대행 그 업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내가 그만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딸이 하나 그에게 남게 되고 거티라고 하는 딸인데 그리고 이제 그 뉴욕에서 잘 나가는 생활도 이제 그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 실수로 이제 윌 스미스 관련된 네. 프로모션을 하다가 실수로 이제 고향인 뉴저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청소차를 운전을 하면서 자신이 맨하탄에서 누렸던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그 생활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그 비디오 가게 점원인 마에라고 하는 립 타일러가 연기하는 이 친구랑 이제 사랑도 나누게 되고요. 그 저지걸은 자신의 딸을 일컫는 말입니다. 거티를 네. 일컫는 말인데 그 이게 왜 케빈 스미스 전작들과 다르냐면 케빈 스미스가 이 영화를 찍는 그 동안에 이제 그 아버지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 어떤 그 부성이라고 하는 것, 네. 또 가족, 또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산다는 어떤 따뜻한 어떤 가정의 가치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다고 해요. 그 바람에 이 저지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 뉴저지라고 하는 소탈한 동네. 그 맨해튼과는 너무나 상반된 그런 어떤 그 주택가에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 또 아주 그 서로를 감싸주고 아껴주고 보호해주면서 살아가는 가족 연인의 모습 같은 것들이 이 작품의 가장 커다란 가치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마야와의 사랑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우리가 흔한 이제 로맨스 영화에서 보는 식의 이제 그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전혀 없죠. 그냥 아주 그냥 가볍고 정말 그 속탈하게 진행되는 러브스토리가 있고요. 특히나 이 아버지하고 딸의 사랑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 영화를 보고 있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란 무엇이고 또 자식이란 무엇이고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이 케빈 스미스가 자신의 세계관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한번 상념에 빠져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최근에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독특한 영화 세계를 가졌던 감독들이 그러니까 어떤 악취미 혹은 악동적인 기질, 낯선 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주류 문화에 대한 공격들을 일삼았던 감독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가 과연 성장을 했는지 아니면 뒤로 물러선 건지 혹은 안정된 것으로 안주하는 건지 이렇게 질문하게 만드는 영화들을 그렇죠.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팀 버튼의 빅피쉬도 그렇고 이 케빈 스미스의 저지걸도 그런데 어떨까요? 그 젊은 날의 그 케빈 스미스의 어떤 악동스러운 기질, 그 독특한 발랄함, 이렇게 찌르는 듯한 그것에 매료됐던 사람들이 저지걸에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늘 그의 영화의 단골처럼 등장하는 이제 제이 앤 사일런트 밥 같은 네. 대중문화의 그 어떤 캐릭터들 이런 친구들도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기가 힘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다소 그 케빈 스미스의 골수 팬 여러분들이라면 조금 고개를 돌리실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팀 버튼도 그렇고 케빈 스미스도 그렇고 요 다음 작품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의 전향한 세계관인지 네. 아니면 잠시 한번 머물렀던 발길인지는 예. 다음 작품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저지걸. 사실 그 케빈 스미스의 골수 팬이라면 별로 만족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그 부녀지간의 어떤 사랑을 다룬 아주 많은 헐리우드의 가족 영화와는 다른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요. 그 안에 있는 에피소드나 대사나 캐릭터들이요. 자, 저지걸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인데 이 속에서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이진 편집장과는 인사를 나누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트레인이 부릅니다. When I Look to the Sky. Safe and dry. And in the midst of sailing ships, we sink our lips into the ones we love that have to say goodbye. And as I float along this ocean, I can feel you like an ocean that won't seem to let me go. 'Cause when the sky, something tells me you're here with me, and you make everything alright. But when I feel like I'm lost, something tells me you're here with me, and I can always find my way when you are here.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저지 걸 중에서 트레인의 When I Look to the Sky 들어봤습니다. 수능을 다시 준비한다고 하셨나요? 서울 신림오동의 박진열 씨. 아, 사방팔방에 꽃들이 좀 활짝 피어 있어서 요즘 사실 제일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싱숭생숭할 것 같아요. 사실 저 가까운 후배가 요즘에 무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메일로 도저히 마음을 못 잡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충고를 했는데 단순해져라. 눈을 감아라. 메일을 이렇게 단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좀 마음이 아팠어요. 나도 못한 일인데 얘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말하다니 마치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살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왔으니 너만은 나의 전철을 밟지 말아라 하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친구한테 후배한테 시험 준비하느라고 꽃을 다 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부모님이 예전에 넌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장문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엎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상처 입고 찍히더라도 그것은 저의 몫입니다. 제가 한번 다 겪어볼게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그때 어머니 아버지 심정을 돌이켜보면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걸 똑같은 이야기를 참 내가 후배들한테 하고 있는 걸 보면 아, 경기 분당의 이재춘 씨 봄꽃처럼 힘내서 생활하고 계시나요? 봄꽃들이 활짝 폈지만 이제 한 며칠 안에 또 져버리겠죠? 힘내시고 인천의 이정 씨는 봄에는 모든 사람이 근심 없이 살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좋겠다는 춘망을 적어주셨습니다. 신길일동의 정성욱 씨, 잠이 소중한 본과 1학년이신데 이 충곤증 때문에 좀 있으면 괴로울 것 같아요. 밥 많이 드시고요. 힘내십시오. 오늘 괜히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불러보고 싶은 거 있죠? 사실 제때 음악 신청곡 들려드리지 못하고 사연 올린 거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분들은 제가 하얀 종이에다가 이름이라도 일단 다 적어놓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 2동의 양지은 씨, 경기 부천 중동의 박유미 씨, 또 새벽까지 일하신다고 했죠? 인천 연세 1동의 김성대 씨, 서울 구로 천왕동의 이상일 씨. 아유, 아무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씩 다 불러보고 싶어요. 부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음악을 들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청곡은 신청해도 잘 안 틀어주는 것 같다. 꼭 짝사랑하면서 혼자 속 태우는 것 같아서 신청곡은 신청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신 대전 서구 정림동의 김정숙 씨. 그냥 제가 좋아하는 곡 들려달라고 하셨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예요.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 거기서 정말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정말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물고기가 나오죠. 도린이요. 그 물고기를 보면서 그 물고기는 그렇게 밝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죠. 다른 물고기를 좋아하는 그 도린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자주 다시 봅니다. 그 니모를 찾아서 중에서 한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경기 성남의 조정봉 씨가 신청하신 곡이거든요. 로비 윌리엄스의 Beyond the Sea 들으면서 FM 영화음악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혜영, 작가 권영, 백은하, 황보나영 그리고 저는 정은이었습니다. 안녕. If I could fly like birds on high, then straight to her arms I'll go sailing. It's far beyond the stars, it's near beyond the moon. I know beyond a doubt my heart will lead me there soon. We'll meet beyond the shore. We'll kiss just like before. Happy we'll be beyond the sea. And never again I'll go sailing. Sure, we'll kiss just as before.